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.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만 달라.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.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. You know I know 너는 나 No.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.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했어.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. When you see me, when you touch me,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. 조금의 여긴함조차 없었어.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. 'Cause you love me and I love you.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상색 고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. Just let me love you.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. Just let me love.